오늘 이 시간에는 융화음악 뮤트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군기와 함께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병사의 고향. 조국의 처서로 용사가 떠날 때 가슴에 안고 간 그것은 무엇인가 전과 향마을의 오구길에서 잘 수라하시려 어머니 귀중한 그 말씀 용사가 떠날 때 웃으며 안고 간 그것은 무엇인가 불안해 아래 덮이는 내 고향 손잡고 언제나 지켜갈 영원한 그 행복 심장에 간직한 그것은 무엇인가 군대 앞에 얹은 계속해서 노른야 병사의 거향. 시간 마지막 순서로 정다운 통지. 이상으로 용어음악 뮤곡을 보내드렸습니다.